내가 태어난 1980년에 레논이 죽었어. 난 늘 최악만의 맷전에 그래서 두려워. 익은 걸 썩은 취급하는 이 시대엔 뭘 바래. 고개 숙인 변은 베이기만 해. 숨을 쉴 수가 없어. 듣기 싫어 평온 평화를 뺏은 놈들의 rest in peace. 박수 칠 때 떠나래 떠나야 박수 치는 세상이 참 우스워. 편히 잠들 수 없어. 난 이제 알지 사람 일을 모르는 법. 다 판사 노릇해도 Sometimes to get to God first you gotta meet the devil. Sometimes to get to God first you gotta meet the devil. So 돌아가는 법을 모른데 굳이 또 어르신들 덕에 잘만 보는데 세상이 돌고 있는 게 그래서 이젠 스트롱맨의 시대인데 다 일으키기에는 달리 나봐 정의가 입이 무거워 쉽게 들리지 않나 봐. We at war. 알 권리 세뇌 속에 살 권리를 잊게 하는 미디어 기껏다니는 자애라고만 여는 믿지만 It's a lie. 아빠의 장례식에와 죽음이 치유라는 둥 떠들며 웃던 목사 조가는 신이 병가주 하늘엔 하늘뿐이었어. 아무도 믿을 수 없어. Cause you're fucked if you think that it's gonna be okay. 상상은 자유인데 자유는 상상도 못해. 이 세상이 무서워. I'm face to face with the devil. 장은 해마다 접한 위기에 빠지네. 지금의 난 37세. 알 수 없어. 소리 아닌 삼촌에서 만든 노래들 그 투성이지만 We've done something wonderful. 편히 잠들 수 있어. 편히 잠들 수 있어.